8 UBS. 팝스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학우 여러분. 여긴 하루의 소식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팝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전국, 그리고 세계 곳곳에선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있네요. 저희 팝스 브리핑에선 바쁘실 여러분들을 위해 중요한 뉴스들만 콕콕 집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로 의대 증원과 관련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드래곤의 마약 수사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들 만나보러 가실까요? 전국의 의대 40곳이 정부에 밝힌 증원 규모가 발표됐습니다. 대학들은 당장 내년 입시부터 최소 2,151명을 더 늘릴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별한 준비 없이 현재 교육 여건만으로도 이 정도 증원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교원이나 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최대 2,847명까지 늘릴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5년 뒤인 2030학년도에는 최대 3,953명까지 증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현재 입학 정원마저 뛰어넘는 숫자입니다. 정부는 대학들이 추가 투자를 통해 2배 이상의 증원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증원 규모는 지난달 말부터 2주간 40개 의대를 상대로 2025학년부터 6년간 늘릴 수 있는 의대 정원을 조사해 취합한 결과입니다. 다만 이 수치는 아직 대학들의 희망사항에 가깝습니다. 의학계와 교육계 전문가들과 대학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증하고 실제 증원이 가능한 상황인지 오는 12월 안에 현장 조사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어 국회 입법 없이도 바꿀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 최종 증원 규모를 결정해 교육부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현재 의대 정원은 지난 2000년 의학 분업을 거치면서 2006년 3,580명으로 줄어 18년째 유지되어 왔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권지용 씨는 이달 초 자진해서 공개 출석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안팎의 투약 여부를 가늠할 당일 간이 시약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권 씨가 이미 제출한 모발과 손발톱 등의 정밀 감정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최근 경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이은 음성 판정에 경찰 수사는 중대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구속된 강남유흥업소 실장 김모 씨의 진술에만 의존해 권 씨를 섣불리 입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아직 회신받을 분석 결과가 남아있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었다면 이미 수사를 종결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유흥업소 실장 김 씨는 배우 이성균 씨 등에게 마약류를 건네고 본인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선균 씨 역시 모발, 정밀 감정 결과는 음성인데다 경찰이 추가로 확보한 체모는 양이 적어 감정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공개된 수사 대상자 가운데 유명인이 여러 포함되어 있는 만큼 무리한 수사란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을 추가로 듣고 이선균 씨의 경우 휴대전화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증거 확보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11월 22일 헙스 브리핑에선 의대 증원과 지드래곤 마약 수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내일도 헙스 브리핑은 유익한 소식들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2일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겨울의 두 번째 절기인 소설입니다. 하지만 낮 내내 전반적으로 따뜻하겠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내일부턴 추운 바람이 부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금요일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고 비가 멎은 후로는 온도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주말 오전에는 영하 5도를 웃돌겠네요. 이상으로 오늘의 날씨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포터 양재웅, 아나운서 박예림, 그리고 엔지니어 김태환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